북녘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북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유북한 방송은 노동당의 거지 선전에 섞어 있는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진실을 알리고자 하는 방송입니다. 김정일 우상화와 체제일지를 위해 저들만의 뉴스 환경을 만들어놓고 여러분들을 세상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공화국의 잘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방송입니다.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를 방송위원장으로 하는 자유북한 방송은 방송 설립의 리념과 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며 통일의 그날까지 북한의 민주화를 위한 자기의 본분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자유북한 종합보도를 들으시겠습니다. 자유북한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남북 관련 간추린 소식입니다. 통일부는 12일 전날 국회 상임위원회가 통과한 북한 인권 법안에 대해 정부는 입법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11일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의 방중과 관련해 조만간 6자회담이 재개될 것이라는 징후는 아직 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화폐개혁 실패에 따른 경제적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북한 당국이 경제 전문가 수십 명을 긴급 소집해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국방부는 12일 개성공단의 통행, 통관, 통신 등 3통 문제 협의를 위한 남북 군사실무회담을 23일 열자고 북한에 제의했습니다. 통일부는 12일 전날 국회 상임위원회가 통과한 북한 인권 법안에 대해 정부는 입법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천혜성 통일부 대변인은 어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의결된 북한 인권 법안은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 인도적 지원 등을 통해 북한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률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천 대변인은 또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가 인류 보편적 가치 차원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입장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그는 이어 통일부는 법안에 대해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했다며 그 입법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부의 역할을 다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한 이 법안은 북한 인권 침해 사례와 그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기록 및 보존하기 위해 북한 인권재단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통일부의 북한 인권자문위원회를 외교부의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를 각각 두도록 하고 있고 정부가 북한인권 관련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담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11일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의 방중과 관련해 조만간 6자회담이 재개될 것이라는 징후는 아직 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기자들과 가진 모임에서 김 부상이 중국을 방문 중인데 가까운 시일 내에 6자회담이 재개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런 어떤 신호를 보기를 확실히 원하지만 현 시점에서 미국이 그런 신호를 봤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설득하기 위해 북측과 추가적인 대화를 가질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다른 만남을 배제하지는 않는다면서 가능성을 일축하지는 않았지만 하지만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대표단이 북한과 가질 다음 만남은 공식적인 6자회담을 통한 것이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화폐개혁 실패에 따른 경제적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북한 당국이 경제 전문가 수십 명을 긴급 소집해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방송은 북한 내부 사정에 밝은 한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달 말쯤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 주재하에 경제 전문가 수십 명이 며칠 동안 회의를 했다며 화폐개혁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토의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북한 권력의 2인자로서 이번 화폐개혁을 주도한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이 주최하고 평양인민경제대학과 원상경제대학 등 박사급 경제 전문가와 김책제철연합기업소와 황해제철연합기업소 지배인 등 경제실무자 수십 명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늦게나마 인간의 삶의 행복, 진짜 행복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고 피부로 느끼고 현실로 된 것이 저에게 돕는 영광이고 삶의 행복이라고 말하고 싶네요. 북한에서는 주부라 하면 또 엄마라 하면 아침, 점심, 저녁, 하루 세 끼 주방에서 뱅글뱅글 돌아야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나만은 아닙니다. 아침엔 우유에 빵을 먹고 점심은 회사에서 먹으며 회사에서 퇴근하면 저녁은 가족들과 자주 배달을 시켜 먹는답니다. 배달하면 북한 동포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될 것입니다. 먹고 싶은 음식을 식당에 전화 한 통만 하면 금방 뜨끈뜨끈하고 김이 멀멀 나는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오토바이를 타고 달려온답니다. 북한에선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요. 뿐만 아니라 시장에 남새나 과일을 비롯한 무엇이든 먹고 싶고 요구되는 것이 있으면 식당과 상점, 백화점에 전화로 주문하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철저히 배달이 되어 오질 않나 모든 게 편리합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지난 깊은 시간에 야식을 하고 싶어 아들은 통닭구이를 시켰고 딸은 자장면을 시키고 저는 걸뱅이 무침을 시켰습니다. 서로 각자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을 시키다 보니 그야말로 큰 잔치상이 됐습니다. 그 속에 이제 겨우 덜 다섯 달 된 선녀도 얼굴에 광대를 그려가며 먹는 모습을 보며 한밤중에 온 가족의 웃음이 폭소가 터졌답니다. 북한에선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요. 저는 이런 추억을 해보았습니다. 너무도 많이 부족한 살림인 고향에서는 한창 먹을 나이에 철없이 서로 많이 먹겠다고 먹을 것을 가지고 다투기도 하고 많이 먹는 아이들이 때로는 밉기도 했고 식사 시간에 손님이 오면 자리를 피해 밖으로 나간 적도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곳 남한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살이 찐다 하여 먹지 않아 걱정이며 저는 주말마다 친구들이 모여 맛있는 음식을 해놓고 고향에 대한 지나온 추억을 한답니다. 명절이나 가정의 행사가 있어도 음식 종류별로 예약을 하면 집에까지 가져다가 차례까지 준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주부들이 할 일이 없습니다. 지난 고향에서는 명절이나 가정의 행사가 있으면 하루 종일 호리와 장단지가 붙고 쥐가 날 정도로 뛰어다녀도 모자랐건만 이곳 남한에는 우리 여성들이 부엌에서 완전 해방됐습니다. 이렇게 이곳 남한에는 전화 한 통이면 집에 가만히 앉아서도 뭐든지 다 배달이 된답니다. 또한 식당이나 상점에서 음식이나 물건을 가지고 와서는 맛있게 드세요. 안녕히 가세요. 하는 인사말입니다. 인사말이 나온 김에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이곳 남한에서는 아이들은 부모님에게 전화를 하면 아빠, 엄마 사랑해요. 또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전화를 하면 아들아, 사랑한다. 남편이나 마누라는 아침마다 혹은 전화로 여보, 사랑해요. 뽀뽀. 이렇게 가정마다 일터마다 행복의 웃음꽃으로 활짝 피고 있으며 이렇게 행복한 웃음 속에서 모든 국민들이 살고 있으니 눕지 않아 사람들이 나이 맞추기가 참 힘들답니다. 북한 사람들과 이곳 남한 사람들이 나이 차이가 10년, 15년 같은 나이지만 이렇게 차이가 난답니다. 저는 이런 행복을 찾아 몇 시간이면 올 수 있는 거리를 6년이 긴 세월 속에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 수많은 인간 수업을 하며 말 모르는 중국과 베트남, 캄보디아와 태국을 거쳐 남한에 왔습니다. 고생은 굶주고도 못 산다는 말이 저를 놓고 아니 마치도 우리 탈북자들을 위해 하는 말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남은 저희 행복은 우리 아들 딸들이 건강하게 남부럽지 않게 열심히 살도록 엄마로서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주며 힘들고 어렵게 차려진 이 행복이 영원히 빛을 낼 수 있게 항상 웃으며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자신만만하게 좋은 엄마로 좋은 아내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어지는 순서는 남북의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남과 북의 진솔한 대화를 나눠보는 리얼토크 시간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들어보시죠.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얼토크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설 명절을 맞이해 북조선의 설 명절과 남조선의 설 명절에 대해 얘기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탈북자 장성근 씨, 김현희 씨, 김은호 씨, 진설락 씨, 그리고 남한 청년 김효진 씨가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북조선의 설 명절은 양력 1월 1일로 보내지만 나중에는 김정일의 배려라고 해서 음력설과 그 이튿날까지 휴식일로 정했다고 합니다. 북조선 주민들은 남조선에서는 설 명절을 어떻게 보낼까 하고 생각하고 남조선에서도 마찬가지로 북조선 주민들이 어떻게 설 명절을 보낼까 하고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북조선의 설 명절과 남조선의 설 명절에 대해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김효진 씨, 그 남조선에선 어떻게 설을 보내시죠? 네, 남조선에서는 설 명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귀향길에 오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교통 대란이 일어나요. 아. 고속도로에는 차가 되게 막히고요. 기차도 예매를 하지 않으면 표 구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내려가는 이유는 설이 이제 민족의 가장 큰 명절인 만큼 이날은 고향의 가족들과 함께 보내야 된다는 그런 전통이라든지 아니면 정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향을 내려가고요. 설 명절에 저희가 주로 하는 일은 아침에 일어나서 조상님들께 차례 지내고 그리고 집안의 어르신들께 세배하고 세배하는 사람들은 세뱃돈도 받고요. 그러고 나서 뭐 오후에는 친척들끼리 모여가지고 민속놀이를 하면서 친목을 도모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뭐니 해도 설 명절은 세뱃돈이 최고죠. 네. 예, 그럼 그 북조선에선 그 설 명절을 참 어떻게 보내는지 궁금해집니다. 네, 김효진 씨의 말을 듣고 보니 설 아침 차례를 지내고 부모님께 세배 인사를 올리고 또 조카들에게 세뱃돈을 주고 이런 것은 북조선하고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네. 그리고 북조선에서는 필수로 하나 추가되는 게 있는데요. 김일성의 동상을 찾아가 생활을 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 예, 맞습니다. 예. 예, 북조선에서는 그 아침에 김일성 동상이나 초상화에 그 꽃다발을 가져다 드립니다. 드리는데 특히 큰 도시들에서 이런 사업이 많이 진행되는데 이거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한다기보다도 예. 이 강요한다고 봐야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아침에 이제 지적을 합니다. 그 논의공장에서 몇 명 내보내라. 논의공장에서 몇 명 내보내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나가서 이제 동상에 꽃다발을 갖다 바치는 걸 보고 옆에서는 또 그걸 촬영해서 TV로 내보내고 설날 아침에 텔레비를 탁 켜면 제일 먼저 나오는 장면이 그 저 동상에다 꽃다발을 그렇죠. 마신의 동상에다가 갖다 바치는 건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거 다 조직했다고 봐야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했다고 볼 건 아니고 그러나 그 특히 최근 같은 경우에는 아마 내 생각에는 아마 그 자발적으로 가서 꽃다발을 바치는 사람들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아, 뭐 지금 뭐 먹고 살기 힘들고 그런데 누가 무슨 이젠 그다 저 사치구고 옛날에. 예, 예. 지금은 뭐 그런 게 없다고 봐야죠. 예, 소식 들어보면 참 혼란스럽다고. 예. 네. 아, 그렇구나. 그럼 세뱃돈은요? 세뱃돈이라는 게 글쎄 최근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있을 때는 우리 세뱃돈이라는 걸 몰랐어요. 저는 저희 집에서 세뱃돈 받아가지고요. 제가 또 이렇게 이런 말이 나왔어요. 네, 그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겠죠. 근데 이게 아마 중국 국경지대나 이런 데는 아마 그 중국물을 좀 먹어가지고 이렇게 뭐 세뱃돈도 주고 그렇게 하겠지. 근데 그 내륙 지방에는 이 세뱃돈이라는 그 인식 자체가 없어요. 그게. 아마도 김일성 사망 후에는 생활을 드리는 것이 더 강압적으로 된 것 같은데요. 남조선의 주민들은 또 평양시 주민들이 김일성님 안수대 동상에 꽃을 들고 찾아가 울고 불고 하는 모습을 TV에서 많이 보았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네. 뭐 미쳤다 그러겠지. 이와 마찬가지로 북조선의 주민들이 설날 이른 아침부터 생활을 드리는 이유를 잘 모르지만 만약 이 같은 행사에 동참하지 않으면 충성심 부족으로 낙인 찍혀서 1년 동안 사상투쟁의 비판에 오르기도 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하루 참가를 안 했다고. 근데 또 세계적으로 아침에 이제 제일 먼저 꽃다발을 가져가서 이제 딱 드리고 이게 이제 딱 보고 되면 그 사람 그 충성심이 그 대단히 높다. 그래서 뭐 그 특히 그 내가 당원에 들겠다. 그쵸. 그런 경우에 내가 좀 나를 좀 부각시키겠다 하는 경우에 사람들이 다 선. 그 전술이라고 해야지. 그럼 이제 제일 먼저 이제 딱 조상화 들고는 딱 가서 저 조상 앞에 가서 꽃다발 바치고 동상 앞에 꽃다발 바치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게 또 누가 봐줘야 그 효과가 나타나지. 봐주지 않으면 뭐 무리 되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 많을 때 그냥 아첨식으로 싹 가서 딱 넣고. 그것도 비서들은 그거 딱 보고 적어요. 체크를 해요. 그래서 뭐 1, 2, 3, 4, 순번. 뭐 네, 맞아요. 세 번째쯤 들어가야지 세 번째 이상이면 그것도 또 안 돼요. 그렇구나. 그래서 북한의 설날이라는 게 이렇게 나름대로 피곤한, 얼마나 피곤해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피곤한 날이기도 하지만 또 가정적으로 볼 땐 즐거운 날이기도 합니다. 연중에 또 가장 또 즐거운 날이고 애들은 며칠 전부터 이렇게 손가락 펴면서 꺼보면서 기다려요. 예. 자식들이 이렇게 기다리는 이 설날이지만은 부모들 입장에서는 그 쌀이 없어가지고 예, 설에 맛있는 음식을 제대로 해주지 못해서 참 가슴 아픈 날이기도 합니다. 북한에 이게 저 어머니들이나 그 저 아내들을 설날에 정말 난처하죠. 이게 뭐 남 다른 집들처럼은 그 다 하려고 그러는데 솔직히 뭐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게 설날 하루 들어가는 돈이나 이 식량이 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그렇죠. 이게 떡을 해야지 또 술을 해야지 만들어야지 술안주 만들어야지 이렇게 하다 나면 이게 평균 한 보름 한 20일 동안 먹을 양식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 달씩 이게 저 여자들 같은 경우에 쌀바가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진짜 솔직히 그래 저 나도 그 저 북한에 있을 때 우리 마누라가 와주가면 나보고 한번 그러더라고요. 이놈이 설날 아예 없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그렇죠. 명절이라는 날이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많이 해요. 네, 특히 여자들은 그러나 남자들은 나 그래요. 예, 저도 솔직히 집에서 설 준비 한번 하느라고 좀 이게 한 달 전부터 준비하지 않습니까? 밖에지 밑에라 멋으로 구멍 뚫고 놓고서 구매 매일같이 물 줘가지고 콩나물 키운다던가 그렇죠. 예, 아니면 또 일주일부터 정말 콩을 갈아다가 두부 만든다던가 뭐 등등 이렇게 설 명절 준비에 좀 바쁘다고 봐야죠. 별식을 차리겠다. 예. 한 달 전부터 예, 그렇죠. 하루를 먹기 위해서. 예. 예, 별식은 아닌데 호나 콩을 가지고. 북조선에 아마 음식 중에서 제일 많은 게 아마 거의 콩나물이라고 예, 그러잖아요. 북한에서는 예, 콩나물이라는 게 사명제라고 그러잖아요. 콩나물 가지고 한 소리를 부르는 거니까 이게 아주 효과적이지. 그래서 이거 콩나물이 설날이나 명절 때 가보면 콩나물이 없는 집이 콩나물이라고 저게. 네. 대사집에 가도 콩나물, 두부, 오죽하면 콩나물 삼형제 이런 말도 많고. 네, 설 명절 준비라고 생각하니까 진짜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북조선에서 설이 되면 가장 바쁜 사람이 주부라고 생각돼요. 저는 비록 주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북한에 있을 당시 여자라는 이유로 떡 방앗간에서 며칠 동안 줄을 서서 떡가루를 내던 생각이 나는데요. 그때 본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있는데 아마도 도시 같은 데서는 방앗간 한 곳에 100명 정도 넘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100명씩이나 네, 떡가루를 빠야 되는데요. 계속 정전이 되고 하는 사정으로 며칠을 고생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 떡을 먹으려고 한 그렇죠. 그 솔직히 예전에는 그래도 저 서리면 다 떡을 해 먹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실정에서 그 북한의 설명절에 떡을 그 해 먹을 집이 과연 그 몇 집이나 되겠는가. 특히 최근에는 이거 제가 어제 그저께도 그 저 북한의 그 저 친구들하고 전화해 봤는데 뭐 한심하다 그래요. 그나마 뭐 떡가루라도 먹을 거 있으면 뽑아서 먹을 거 있으면 좋지.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 금년 설에는 아마 저 힘들지 않겠는가. 특히 이제 금년 설에는 그 김정일이 생일하고 이틀 사이를 그 끼어 있어요. 그래서 14일 날이 음력설이고 16일 날에 저 김정일이 생일인데 이런 경우에는 몰아치죠 그냥. 그래서 음력설은 아예 그 뭐 없이 지나가버려. 그냥 생일을 다 이렇게 하지. 그럴 수 있겠죠. 네, 설날에 떡 좀 먹으려면 솔직히 좀 방앗간에 가서 줄 설 필요도 없이 이렇게 찹쌀을 싸가지고요. 찹쌀을 집에서 이렇게 절고 쬐면 떡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시장에 나가면은 입쌀보다 찹쌀 가격이 1.5배 정도 비싸요. 이러니까 일반 주민들이 차라리 그 돈이면 입쌀을 싸서 입쌀떡을 해먹겠다. 이런 입쌀로 어떻게 떡이 잘 됩니까? 근데 요즘 보니까요, 입쌀 사가지고 밥 해가지고 그걸 몇 번 찌면 찰떡이 된다는 소문도 있더라고요. 아마도 아무래도 이게 좀 찰지지가 않아가지고 힘들. 근데 이게 노력하면 된다는 생각인가? 그러니까 떡을 먹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뭐 이렇게 찐다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떡도 뭐 악착같이 해먹네. 그러네요. 북한에서 떡 해먹는 게 그렇게 힘든 건지 저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희 남조선에서는 가정집에서 떡을 해먹지 않고요. 거의 다 이제 명절 하루나 이틀 전에 떡집에 가서 혹은 아니면 떡집에 전화를 해서 무슨 떡을 먹고 싶다 이렇게 주문을 하면 거기서 다 해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날짜 그리고 시간에 맞춰서 배달을 해주거든요. 네, 요즘 남조선에 살고 있는 많은 탈북자들도 비록 설 명절에는 혼자서 외롭게 고향에 두고 온 부모 생각, 형제 생각을 하면서 좀 울기도 하고 외로운 설 명절을 보내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복지관에서 떡을 무료로 제공해 주기도 하고 또 최근에는 홀로 사는 탈북자들끼리 한데 모여서 맛있는 음식도 해먹고 또 고향 생각하며 떡을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북조선에 두고 온 고향 생각이라든지 네. 가족 생각, 형제 생각을 좀 떨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참 그 안타까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그런데 그 떡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남조선에서는 설날 음식으로 떡국을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제가 알기로는 북조선에서도 떡국을 먹는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북조선에서도 그 떡국을 먹는 것은 그 사실인데요. 설 명절 며칠 전부터 예, 예. 텔레비전에서는 민속 음식이라고 많이 소개도 합니다. 예, 떡국을 어떻게 만들어 먹어라. 뭐 이렇지만은 그 한갓 그 주민들에게는 말 그대로 예, 구름의 떡이죠. 뭐 재료가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그날에는 뭐 귀족은 뭐 따로 없고 예, 예. 아이들이나 그 여자들은 주로 그 떡이나 지짐 같은 걸 먹고 예. 그 남자들은 술. 또 아, 거기 따로는 고기 네. 예, 이걸 제일 중시하죠. 신경을 쓰고 예, 먹으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술 좋아하는 거는 남조선이나 북조선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저희 남조선에서도 명절에 술이 빠질 수 없는데요.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모여서 담소를 나누면서 몇 잔씩 이렇게 걸치다 보면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하지만 뭐 간혹 과음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꼭 그런 분들 계시죠. 네, 분위기가 험해지는 네. 경우도 있죠. 근데 뭐 대체로 어렵게 모인 자리이고 또 집안의 어르신들도 함께 하시다 보니까 자제를 하고요. 간단한 술자리를 가진 이후에는 민속놀이, 그러니까 윷놀이나 장기 등을 하면서 가족들, 친척들끼리 의미 있는 설날을 보내고 있어요. 네, 이게 남조선하고 북조선하고 네. 이 특징을 보니까 네. 이 남조선에는 설 명절에 가족 단위로 모든 게 진행되는데 네. 북조선에도 글쎄 물론 가족 단위로 진행되지만 북조선에서는 특히 그 친구들하고 많이 그 놀아요 설날에. 아. 그래서 여기서는 가족 단위로 진행되지만 북조선에는 친구들이나 공장 단위로 이런 식으로 많이 놀죠. 그런데 또 이제 북조선에 그 설날에 이제 술날이란 말이 있어요. 설날은 술날이다 뭐 이러는데 아, 뭐 술 엄청 마시죠. 그날은 네. 뭐 여기에서는 아마 그 상상도 못할 겁니다. 여기는 뭐 불이 흔하니까 네. 이게 뭐 아무 때건 내가 먹으면 먹고 뭐 이런데 예, 그렇죠. 예. 북조선에서는 솔직히 뭐 술 뭐 내가 먹고서 먹는 것도 아니고 예. 돈이 그 술 먹을 돈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술 먹을 때 보면 좀 웃겨요. 아. 뭐 많이 먹으려고 서로 먹으려고 예. 오늘 먹고 없으면 내일은 못 먹으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정신 나가게 먹죠. 그렇게 하면 또 뭐 취해서 뭐 저 기가 나가서 쓰러지는 사람들도 있고 예. 너무 못 살아 그러죠. 이게 그 전에 왜요? 저도 보니까 뭐 술이라는 게 없으면 더 먹게 돼요. 아, 그렇게 정상적으로 있으면 안 먹고 연중 행사다 네. 보니까 네. 그날 몰아서 이렇게 북조선에서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 살색에도 술을 너무 마시다 나니까 삔이 빠질 정도로 마신다 그래요. 아. 예, 그렇게 엄청 여기는 마십니다. 맛이 간다고 말하고 예. 나사가 빠진다. 이런 그렇죠. 삔이 빠진다. 예, 그러고 보면 북조선이나 남조선이나 설 명절 음식하고 노는 방식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북조선에서는 설 명절 하루를 보내기 위해 그 많은 준비와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것을 오늘 여기 계신 여러 탈북자분들과 얘기를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최근 북조선 당국의 화폐 개혁 그리고 시장 폐쇄로 인해 물가가 급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에는 물건이 유통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인민들의 고통 또한 매우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는 통일된 남북에서 풍족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그럼 북조선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북녘 땅에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질 때까지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와 희망의 소리 자유북한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주의의 바닷속에 살고 있지만 정작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물의 고마움을 모르듯 우리도 자유주의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합니다. 아직 자유주의를 접해보지 못한 북녘 동포들에게 전국경제인연합회 선임연구원인 박종찬 선생이 말하는 자유주의란 무엇인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북녘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북한 방송입니다. 그럼 전 시간에 이어서 남조선 전국경제인연합회 선임연구원 박종찬 선생님이 쓴 글 자유주의란 무엇인가의 제23강 자유주의와 보수주의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구 역사에서 자유주의와 보수주의는 적대관계였습니다. 두 세력은 근대사의 주도권을 놓고 피비린내 나는 투쟁을 벌였는데요. 자유주의는 혁명 세력으로서 보수주의는 반혁명 세력으로서 서로를 타도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근대 시민혁명은 자유주의 세력과 보수주의 세력 사이에서 벌어진 치열한 투쟁의 역사였습니다. 유럽에서 일어난 혁명의 바람은 바다 건너 식민지 아메리카까지 확산돼 미국이라는 국가가 탄생했는데요. 미국은 태생 자체가 자유주의 혁명의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유주의와 보수주의가 통일하지만 그 외 지역에서 자유주의와 보수주의는 분명히 다른 사상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양자의 투쟁은 자유주의의 승리로 기결됐고 보수주의를 상징하던 절대왕이 거세되어 공화정으로 바뀌거나 전제하더라도 상징적인 전제로 약화되었습니다. 이런 승리를 바탕으로 정치적 측면에서 자유주의는 결사와 표현, 행동의 자유를 보편적 시민권으로 확장했는데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자유주의는 개인 소유권과 국내외적 분업을 확장함으로써 급격한 물질적 번영을 가져왔고요. 이러한 성과에 앞서 토리족 반동 세력이 동력을 상실하게 되었는데요. 그 후 시간이 지나면서 자유주의와 보수주의와의 차이는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역사적 맥락에서 양자의 차이가 희미해졌다고 하더라도 철학적 차원에서 차이점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수주의는 본질적으로 변화를 두려워하는 심리적 태도에서 기인하는데요. 보수주의자는 결과를 확신할 수 없는 급진적인 변화를 거부하고 제한적이고 점진적인 변화만을 인정합니다. 이런 이유로 보수주의자는 좌파의 급진성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수주의는 사회적 변화 자체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하지는 못합니다. 기껏해야 변화의 속도를 문제 삼을 뿐이지요. 실제로 서구 정치사에서 보수주의 정당은 좌파 정당과 다투면서 속도를 늦추기만 했을 뿐 좌파가 밀고 가는 사회 변화의 방향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반면에 자유주의는 분명한 사회적 변화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보수주의와 마찬가지로 점진적인 개선을 지지하는 경우가 많지만 때에 따라 급진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정부 권력으로 인해 또는 좌파의 준동에 의해 자유의 진화가 심각하게 방해받는 상황이라면 자유주의적 급진주의가 등장하겠죠. 영국의 자유주의자 마카레 대처 수상은 사회주의 성향의 노동조합을 혁파하는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했는데요. 오늘날 북한의 상황을 보면서 모름지기 자유주의자라면 혁명 외에 무엇을 대안으로 제시했을까요? 한편 보수주의자는 권력을 추구하고 권력에 의한 개입을 지지합니다. 버크가 말했듯이 보수주의자들은 현명한 지도자, 가부장적 지도자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지도자에게 권력을 부여하고 인민에겐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보수주의의 이러한 관점은 사회주의와 동일합니다. 양자는 누가 정치 권력을 획득할 것이냐를 두고 다투지만 일단 자기가 원하는 세력이 권력을 잡은 다음에는 권력에 의한 개입을 지지한다는 점에서 동일하지요. 하이에크는 회개한 사회주의자들이 그토록 쉽게 새로운 정신적인 고향을 자유주의가 아닌 보수주의에서 찾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유주의는 본질상 권력을 누가 잡느냐에 관심을 갖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정치 권력을 제한할 것이냐에 관심을 갖습니다. 보수주의자가 잡든 사회주의자가 잡든 강력한 권력은 언제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자유의 진화를 방해한다고 봅니다. 자유주의자는 권력에 의한 강제를 싫어하기 때문에 비록 잘못된 사상을 가진 사람이라도 강제로 교화시키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자유주의자는 옳은 것은 옳다 하고 틀린 것은 틀리다고 말할 뿐이며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선택이겠죠. 만약 자유주의자가 정치인이 된다면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로 귀결될 것입니다. 바로 정부 권력을 줄이는 것일 것입니다. 서구에서 자유주의와 보수주의가 사회주의 또는 좌파라는 공동의 적에 대처하기 위해 동맹을 맺는 과정에서 자유주의에 대한 부당한 오해가 생겨났는데요. 액튼 경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제나 진정한 자유주의의 벗들은 드물었으며 자유주의의 승리는 소수의 덕분이었다. 그 후 항상 위험하기 마련인 이러한 연합은 반대자들에게 반대에 타당한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때때로 비참한 결과로 이어지곤 했다. 네,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원시사회에서 문명사회로 진화했다는 것과 각각의 특징이 매우 상반된다는 것을 설명해드린 자유주의는 무엇인가의 시간에 안녕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이 시간을 기다려주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북한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자유북한 방송은 매일 방송을 통해 남과 북으로 그리고 중국과 제3국에서 헤어진 사람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북조선을 탈출해 남녘에 살고 계시는 이미옥 씨의 사연입니다. 함경북도 해령시가 고향인 이미옥 씨는 딸 두 명과 아들 한 명을 두고 힘겹게 생활하던 중 남편이 1999년에 전거리 교화서에서 사망하자 둘째 딸과 아들은 친척에게 맡기고 중국으로 간 뒤 천신만고 끝에 자식들과 다시 재회했으나 이후 친척집에 맡겨졌던 둘째 딸이 가출해 11년이 넘은 지금도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옥 씨의 둘째 딸 공희경 씨께서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서울 전화 0082-2 그리고 2699-0977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불러드릴 테니까 잘 받아 적으셨다가 형제간의 재회를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연계번호는요 0082-2699-0977번입니다. 오감이 심한 곳에 반항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발피다 나면 나도 사람이다 고 외치는 수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북조선 인민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덜 돌렸고 그들 곁에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기 때문에 저들과의 의사소통이 막혀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은 화폐 교환으로 인해 공화국 당국자들에게 돈을 빼앗긴 대신 자유를 찾은 본방송통신원의 사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양강도 해산시의 종예숙 씨와 주고받은 통화 내용인데요. 숨기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을 듯 싶네요. 공화국 보위부의 외화 사용 단속망에 걸려 15일간의 구류 생활을 마치고 지난 1월 29일 풀려났다는 종 씨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지금 있지 않습니까? 멍땅 다 떼어서요. 포체에서 보위부 있지 않습니까? 멍땅 구루빠가 장식돼서 그 장사하는 거 다 장악해가지고 택수석 멍땅 다 하고, 그리고 지금, 29일 날에 나왔는데요. 그래서 지금님, 그 위하던 그 때문에, 그 장사를 못하게, 그러니까 위하던 그 바꾸는 거 장사를 못하게, 벌부에서, 그래서 지금 사다이브에, 택수석 멍땅 다 하면, 사람들이 이전에, 이 정신 상태가 이전에, 저는 이전에 이 김정일이가 움직이, 정권 움직이던 아이 된다. 하나 쓰십시오. 대화동. 예, 잠깐만요. 잠깐만요. 예. 대화동에. 예. 대화 남자 중학교. 대화 남자 중학교. 그 변소 있지 않습니까? 변소. 변소에. 변소 그, 앞에다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썼는데, 김정일 정권 뒤집어 엎고, 김정일 정권을 뒤집어 엎고, 자유조선을 만들어 나가자. 이렇게 구호를 써놓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크게 글자를, 크게 글자를 써놓고, 지금 그 26일 날, 1월 26일 날에 이렇게 굴 쏜 거 아침에 발견해서 있잖습니까? 아예 벌부에서 나와서 있잖습니까? 그 해와 그 남자중학교 아들이 있잖습니까? 그 굴 쓰는 거 몽땅 다 있잖습니까? 학습장 다 건네라고, 그 다음에 지금이 그 해화동, 해화동 그 주민들이 그 굴 수를 몽땅 다 해, 지금 그 확인하고 지금 이거 붙잡겠다고, 지금 이 굴 쓴 자를 붙잡겠다고, 예, 지금. 그래서 예, 지금 그 뭡니까? 성명대 그 발표에서 있잖습니까? 지금 아, 이렇게 글자를 쓰고 예, 이렇게 김정일 정권을 뒤집어엎고 자유자선을 만들어 나가다 이런 구호를 쓰고 무조건 붙잡아서 있잖습니까? 처단하겠다고 있잖습니까? 이민반 심의로 다 열고 예, 지금 검열이 들어온 게 지금 그런 상태고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참수 있어요. 해산시 잠깐만요. 예. 해산시 산시 탑성동 송 탑성동 탑성동 예. 예, 탑성동 17방 예. 리미용 리 리미용 용 예. 예. 리미용 예, 버촌 있잖습니까? 그 국경준비대 아들하고 있잖습니까? 밀수로 입사리 있잖습니까? 한정 철민기다가 멍땅 다 떼야 돼요. 어저께 그 준비대 그 뭔가 그룹바가 있잖습니까? 멍땅 압수를 해서 보이브에 가키고 지금이 완전 있잖습니까? 지금이 배급이 없어서 운역설인데 사람들이 아예 당장 있잖습니까? 우릴 것도 없고 하니까 밀수를 해서 사람들이 이제 팔았으면 사람들이 먹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도 못하게 지금 예? 하나 더 쓰십시오. 경만남도 안주시 121호 공장 121호 공장 예. 예, 121호 공장이면 예, 그 러동신문이지 않습니까? 러동신문 생산하는 그 종이공장이라고 그 합니다. 근데 예, 이 사람이가 지금 이야기한데요. 120호 공장에 그 소속되어 있는 림산사업소, 배감 림산사업소, 신파 령하리 림산사업소, 군산 림산사업소, 이게 121호 공장에 그 소속되어 있는 그 전문가 림산사업소, 이 림산사업소가 이 나무로 되어야만이 이 정리를 생산한대요. 그런데 지금 이 림산사업소에서 이 나무를 보내면 어떠서 예? 지금 그 동의를 생산하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김정일은 지금 이 노동신문을 지금 찍어야 되겠는데 동의가 없으니까 생산하지 못하니까 지금 김정일은 어째 생산을 못하냐 할까? 지금 나무가 걸린다 할까? 나무 걸리는 게 어째 걸리냐 할까? 지금 노동자들이 지금 먹을 게 없어서 먹을 게 없으니까 출근해야 할까? 지금 그리고 노임도 아예 풀어지지 할까? 노임은 주지 않나요 지금? 그러니까 양력설이 있으니까 설날 그 한 달 노임을 공급하고, 그 다음에 그 설날을 맞이해서, 임상사업소 일주일 동안 먹을 수 있는 통강료를 보장해줬대요. 네, 그리고 지금 공급이 없대요. 그러니까나, 이 노동자들이 무슨 맥이 있어야 나무를 생산하겠는가, 지금 이 노동자들이 지금 대급을 주지 않고, 노임도 주지 않고, 이렇게 할까, 아예 파업을 이룰 정도라는 일입니다, 지금. 망했네, 그 동네 현재. 그리고 간장 병자이란 거는 생각도 못 하고, 그리고서 소금을로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살겠는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살겠는가 지금. 그래, 지금 121호 공장이 됩니까? 그 노동자들이 덕장 비서에 공장 그 덕장 비서에다가 항의하는 식으로 배급을 빨리 됩니까? 보장해달라고, 배급을 보장해달라고. 이런 통화 내용을 목소리도 변조하지 않고 방송에 그냥 내보내도 되는 거고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단 정 씨와 그의 가족이 벌써 북한을 떠났고 안전지대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뿐입니다. 네, 그리고 저 뭐입니까? 사장동 씨. 어떻게 할까? 네, 자 힘을 갈 수 없을까요? 네? 네? 아, 돈은 뭔가 다 돼야지. 그러나 이제입니까? 그 사장동 씨. 예, 내 지금이 내 생각은 사장동지가 있잖습니까? 저 한국으로 있잖습니까? 좀 보내줄 수 있다 하면 내가 도망 가겠단 말이에요. 이번에 지금 그 보이브에 갔겠어요. 10월 동안 있으면서. 자꾸 끊기네. 내 전화기 나쁩니다. 네. 그러나 이 사장동 씨, 내 생각은요, 그 아무래도 저 뭐입니까, 이 사장동 씨가 또 좀 갈 수 있게끔 이런 전화 나빠서요. 지금 이렇습니다. 사장동 씨, 여보세요? 사장동 씨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 갈까요? 본인이 꼭 나와야 된다면 그렇게 해야죠. 네, 네. 아무래도 내 좀 우리 있을 그 그래서 어쨌든 시간 내 좀 전화 걸어보고 그 사장동 씨가 좀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면 하는데 여보세요? 네. 그래서 좀 뭐입니까? 내 자원 자료를 한 가지든 두 가지든 가지고 그 사장동 씨를 도와주는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시간이 내 생각은 이 도망치는 걸로 내 좀 해봅시다. 그래, 알아서 하시고 뭐 티에 다니는 주제 자료는 무슨 자료 그냥 그러세요. 그냥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럼 저 사장님 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그래요. 아 그리고 정말입니까 사장님 이건 음력설입니다. 예. 음력설을 재니까 잘 쓰십시오. 예. 예. 그래도 이래요. 그거고 그래요. 잘 하시고 전화기 너무 오래 하면 또 안 좋아요. 예. 들어가세요. 예. 아니, 예. 예, 종 씨와의 통화는 2월 10일 저녁에 이루어졌고 오늘 새벽 야음을 이용해 종 씨와 구이 두 자식은 무사히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북녘동포 여러분, 또 인터넷을 통해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남녘의 청취자 여러분, 탈북도 김정일 독재 정권을 반대하는 또 다른 형태의 투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혜숙 씨와 그 가족이 이곳 자유의 땅 대한민국까지 무사히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십시오. 그럼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북녘동포 여러분, 어느덧 방송이 끝날 시간이 다 되었네요. 하루 5시간의 짧은 방송이지만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을 향한 탈북자들의 진정과 남녘 형제들의 사랑을 전하고자 합니다. 방송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있고 또 있어야 할 자유와 권리는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며 노력하는 사람만이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삶의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바라면서 자유북한 방송을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하루 5시간씩 진행되는 자유북한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12,155kHz를 통해 저녁 10시부터 밤 12시까지는 7,490kHz를 통해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7,530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중국이나 제3국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거나 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자유북한 방송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우편으로 보내실 분들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우체국 사소함 92호 자유북한 방송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전화를 거실 때에는 먼저 국가번호인 0081을 누르신 후에 서울 지역번호인 2를 누르시고 그 다음 2699-0977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감독의 유주영, 기술편집의 유유경, 진행의 이금영이었습니다. 북녘동포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